안녕하세요. 작은 여유가 그리는 풍경의 예준, 효쌤, 유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또 수요일이 왔네요. 네. 네, 오늘은 Q&A 시간으로 저희 첫 곡 먼저 들으시고 Q&A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조수아 씨의 성령이 오셨네 듣고 오시겠습니다. 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성령이 오셨네. 주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네, 조수아 씨의 성령이 오셨네 듣고 왔습니다. 네, Q&A 질문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참고로 Q&A에 대한 질문은 페이스북 뉴질랜드 이야기에서 저희가 이제 가져왔습니다. 발췌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휴대폰 액정이 고장났는데 디바이스에 저장된 전화번호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그게 제가 알기로 핸드폰도 그 전화번호 저장을 두 가지로 할 수 있는 걸 저는 할 수 있는데 네네. 저는 개인 이제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핸드폰이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심카드에 저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네. 저는 항상 심카드에 저장을 하거든요. 저는 반대. 아 구글에다가. 그러니까 애플이면은 아이폰이면은 애플 계정 그 다음에 구글이면은 구글 주소로 계정에 저장을 해놓으면요. 다음에 예를 들어서 폰을 바꿨을 때 그거를 그 자기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은 자동으로 다운받아줘요. 심카드는 정보 입력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뭐 페이스북 연동이라던가 뭐 무슨 연동 같은 거 부분은 심카드는 안 되고 그리고 참고로 심카드는 한글이 안 됩니다. 영어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글 쓰면은 그냥 이름 없이 전화번호만 남기기 때문에 깨져서 나와요. 그게 아무리 뭐 심카드에 넣었다가 다시 뭐 다른 폰으로 넣는다고 해도 그 부분이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구글이면 구글 그 주소록으로 동기화시키면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사진도 그래요. 네 사진도 네. 맞아요. 뭐 아이폰 포토 뭐 있을 거고 아마 아이클라우드 쪽으로 아이클라우드 구글은 구글 포토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맞아요. 자동으로 동기화되기 때문에 그 핸드폰 오래 쓰다 보면은 메모리가 부족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렇다고 막 사진이나 동영상을 지울 수도 없고 그걸 일일이 뭐 컴퓨터에 다시 옮기려니 귀찮고 그러면은 그냥 와이파이 되는 지역에서 그거 업데이트 시켜놓으면은 백업 해놓으면은 다 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앱을 들어가면 사진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핸드폰에 저장을 안 하셔도 같은 사이즈 용량으로 다 업데이트 백업이 됩니다. 갑자기 그걸 얘기하니까 생각났던 건데 옛날에 제가 친구랑 한번 구글 계정 같이 쓴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러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랬다가 뭔 일이 났었냐면 이 친구 운동하는 친구였거든요. 네. 근데 한 날은 진짜 왠지 모르겠는데 구글 그가 포토 보는 데 있잖아요. 사진 뭘 제가 옛날에 삭제한 기록 제 핸드폰에서 삭제한 것 중에 본다고 들어갔는데 친구가 운동하는 친구다 보니까 몸 비교한다고 나체 사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충격 먹고 그 친구는 다시 안 했죠. 그쵸. 우리 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마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또 우리 유민 씨의 어머님이 유민 씨의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네. 저희 단골곡이죠. 네. 네, 주리의 주님 한 분만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우리의 친근한 주리 씨의 주님 한 분만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설명드린 건 구글폰에서 구글폰으로, 아이폰에서 아이폰으로 그쵸. 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구글폰에서 아이폰으로도 주소록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 정말요? 그래서 아이폰 설정 들어가면 주소록에서 다른 쪽에서 갖고 동기화하는 것 중에 있는데 지메일 그 계정으로도 가능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바뀌어요. 가져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폰에 있는 것도 그쪽으로 가는데 어느 날 저도 그 예전에 아이폰을 써가지고 한번 그렇게 했었더니 저 핸드폰에 있는 주소록 기존 주소록 말고 추가로 됐던 것들은 다 아이폰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구글폰에 있는 전화번호가 다 날라갔어요. 가져오기니까 복사해서 이게 아니라 붙여넣기 그냥 아예 네. 잘라버리기가 되는 거예요. 네, 잘라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구글 계정에 주소가 없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컴퓨터로 복사해서 그러니까 컴퓨터로 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왜냐면은 안드로이드폰이랑 아이폰이랑 이거 자체가 틀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중간 그걸 이용하는 게 있는데 가져오기 할 때는 꼭 유의하셔야 되는 게 기존 계정에서 주소록이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유의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요즘 뭐 아이클라우드니 뭐니 뭐 그 말고도 다른 클라우드 많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거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네이버 같은 그런 것도 아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 돼요. 네이버 주소로. 네. 그걸 해놓으면 이제 네이버는 아이폰이랑 안드로이드랑 둘 다 동기화 되기 그쵸. 때문에 차라리 기종이 다른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아이폰에서 구글에서 사용할 때는 네이버 주소록이 나으실 수도 있는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려요. 기존 하는 것보다. 한번 업데이트 다 하고 다시 다운로드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또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울랄라 세션의 서쪽 하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항상 널 그리워해. 언젠가 널 다시 만나니 그날을 기다리며 네, 울랄라 세션의 서쪽 하늘 듣고 왔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 곡, 유민 씨, 아니, 두 번째 질문, 유민 씨가 읽어주시죠. 네. 국제운전면허증으로도 뉴질랜드에서 운전이 계속 가능한가요? 만약 제한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일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한 질문이네요. 이 부분은 유민 씨, 뭐, 국제 운전면허증 그 기간 있지 않아요? 1년. 1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한데 그 1년 이후에는 다시 한국에서 받아 다시 재발급 받아야 되는 거예요. 뉴질랜드에서도 받을 수가 있나요? 그 연장 같은 뉴질랜드에서 안 되고 이건 한국에서 꼭 가야 되는 예전에는 꼭 갔어요. 근데 지금은 대리인이 갈 수 있어요. 가족. 아, 대리인이 가서 그거를 소표나 그런 걸로 보내는 네. 식으로. 근데 국제 운전면허증이 면허증으로 뉴질랜드에서 인정을 받으려면은 항상 여권이랑 같이 갖고 다녀요. 제가 알기로는 여권이랑 면허증도 같이 갖고 다녀요. 네, 면허증도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은 네, 안 포함이 면허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유의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예준 씨도 국제운전 면허증이죠? 네, 저도 이제 이번에 땄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진짜 겁이 없는 것 같아요. 면허증 따고 한국에서 바로 고속도로 타고 운전했던 것 같아요. 한국처럼 운전하기 힘든 나라에서. 그러니까요. 네, 뭐 타다 보면 되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또 뉴질랜드에서 이번에 효세이랑 같이 첫 운전했었거든요. 네. 조마조마했어요. 차선이 다르다 진짜, 보니까. 진짜 계속 왼쪽을 그랬죠. 근데 운전은 지금은 뉴질랜드가 한국보다는 운전하기 훨씬 수월하다고 하는데 워낙 외국 사람들이 많이 운전하니까는 방어 운전해도 사고 날 위험이 커요. 그러니까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서 운전을 그쵸. 면허증을 있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여기서 면허 운전 연수는 받아서 도로 규칙 교통법 이런 것들도 다 체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연수 같은 건 얼마나 하나요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70불? 네, 그 정도? 70불? 네. 그 정도예요. 그 정도? 한국분이 하시는 경우가 있고 AA에서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 차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게 차가 본인 차는 큰데 소형 차로 운전 연수를 하고 나서 다시 자기 차로 하려고 하면 또 이상하죠. 맞아요. 고속도로 진입할 때 조금 조심은 하긴 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노래는 부르심의 성령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정신에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 부르심의 성령 듣고 왔습니다. 이게 성령 버전 2라고 하는데 버전 1이랑 같은가요? 틀린가요? 1을 안 들어봐서. 아, 그렇죠. 내가 또 난감한 질문을 했네요. 자, 우리 세 번째 질문. 네, 저희 또 면허증입니다. 또 면허증이네요. 이번에는 혹시 뉴질랜드 운전 면허증으로 신청하면 얼마 뒤에 우편으로 오나요? 21일 이내라고 하는데 지역 이동 계획을 세워야 해서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신청은 네 수요일 날 이때 지문 올린 날 했다고 하네요. 보통 2주 아닐까요? 에 빨리 오면 1주 안에 올 수도 있는데. 아 근데 21일 이내 와 3주 안에 되게 에, 오래 걸리네요. 넉넉 잡아서 그 정도라고 그쵸.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런 경우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우편물이 올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그쵸. 게 그런 경우에는 우체국 가서 리다이렉트 하면 네, 리다이렉트 네. 하면은 내가 말한 원래 오기로 한 주소에 내 이름은 오는 소포들이나 우편물들은 내가 지정한 곳으로 다시 또 네. 바로 오게끔 맞아요. 돈을 내면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신청할 수 있어요. 뉴질랜드 사니까 조금 불편했던 점이 왜 한국은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한국은 대부분 편이 일찍 오잖아요. 빨리빨리 오잖아요. 그렇죠. 길어야 이틀이지. 네. 그러다 보니까 뉴질랜드는 그런데 막 뭐 하나 잘못 시키면 한 달 걸릴 때도 있고 기본이 일반 우편은 제일 빠른 게 3일.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어디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와 있으면 되게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뭐 어디를 가서 그거를 지역 이동을 찾는데도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또 모르겠지만 안 보이고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떻게 했냐면 어쨌든 제가 집에 없으면 이게 가더라고요. 그 우체국으로 가잖아요. 보관하는 데. 우체국 보관으로 가죠. 그래서 항상 거기로 찾아가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소포고 네. 일반 편지는 그냥 두고 가잖아요. 네, 네 맞아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리다이렉트 이거 신청을 해도 이게 전산에 이제 변경되는 게 하루에서 이틀 걸려요. 네, 맞아요. 한 3일 정도 걸려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계속 3일 동안은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사하기 네. 며칠 전에 네, 미리 며칠 신청을 전에 해놓으시면. 제가 일전에 그, 원래 살던 데서 이제 이사를 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집을 알아보고 네. 이사하기로 다 했어요. 근데 전, 원래 살고 있던 집 부동산 업자도 아무 문제 없다. 이사 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이사 가기 전날 짐 다 싸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회사, 그 다음에 인터넷회사, 텔레콤, 전화, 그 다음에 리다이렉트 우체국까지 다 신청을 네. 해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체국 가서 리다이렉트를 하고 4시 반쯤에 집에 오는데 갑자기 부동산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너 이사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네. 야, 너 그, 픽스드 사인 했기 때문에 9월까지 3개월 동안 더 네. 거기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야, 네가 이사 가도 된다며. 미안해, 그건 체크를 못했어. 근데 법적으로 이건 유효한 거기 때문에 네가 가면 세 달치 렌트비를 계속 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하던가. 그러니까 그 픽스드 기간이죠. 1년이면 1년. 근데 저는 그거 계약, 그 집 재계약할 때, 연장할 때 사인을 안 했었는데 아. 걔네가 그쪽을 집어넣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미 저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이 그걸 전에 나가버리면은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사람을 구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사갈 집이 좀 다 좋은데 문제가 하나가 누수 문제가 있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냥 아내가 좀 꺼린 척한데 그럼 더 있자 해가지고 이사를 안 가기로 했는데 문제는 리다이렉트랑 다 해놨잖아요. 아. 그러니까 4시 반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체국으로 가면서 막 정규회사 전화해서 캔슬해달라. 통신회사 전화해서 캔슬해달라. 막 그런 다음에 이제 진짜 우체국에 도착해서 내가 아까 쓴 거 그거 어떻게 됐냐 했대. 아직 안 보냈대. 이게 이제 우체국에서 신청해서 우체국에서도 또 이제 아, 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2, 3일 걸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30분 만에 그걸 다 캔슬하고 집은 이사하기로 했던 집은 어쩔 수 없이 이제 2주 집 본드비 낸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사람 구할 때까지는 제가 내는 걸로 하고 다시 짐을 다 풀었어요. 이사가기 전날 다 짐 다 쌓아놨던 거를 네. 다시 풀어놨었죠. 그래서 부동산 뭐 지금 갑자기 부동산법으로 바뀌었는데 계약서 쓰실 때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를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다음 곡은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 처음 듣는데 지금 홀리원. 네. 오늘 홀리원 노래가 상당히 지금부터 많이 나올 건데요. 좋더라고요. 어. 봤더니. 네, 홀리원의 그날이 오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슬플 때도 내가 늘 찬송할 수 있어 네, 홀리원의 그날이 오면 듣고 왔습니다. 네, 저희 또 다음 질문 있죠. 저희 다음 질문은 택배를 한국으로 보내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가장 쌀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한국으로 보내는 건 솔직히 저는 이 나라에 있는 그 한국 택배 있잖아요. 네, 네. 대한 택배나 샤크 택배. 네. 거기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시티나 근처에 그 한국 마트가 있으시면 네. 한국 마트에서 다 해주거든요. 한국 편의점처럼. 굳이 우체국 가면은 박스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네, 오히려 되는, 비싸더라고요. 비싸고. 그러니까 택배 업체는 일주일에 한 번 픽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는 옛날에 가끔 보낼 일이 있어서 했는데 아마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게 회수하러 오더라고요. 아, 회수는 매일 하는데 발송이. 아, 발송. 보내는 거를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 몰아서 다 한대요. 맞아요. 그래서 일반 우체국보다는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체국은 그날 보내는 바로 보내는 건데. 몰아서 이렇게 보내는데 문제는 이제 한국에서 물건을 받을 때도 네. 우체국보다는 택배 이 택배 회사들이 다 한국에 샤크 택배든 대한물 네, 맞아요. 한국에 다 지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이제 택배를 보내면은 거기서 이제 저희가 송장 번호를 줘요. 네네. 택배 회사에서 그 사무실을 보내는 송장 번호를 주면은 거기서 여기로 보내줘요. 어. 저희가 집이 아니라 그 사무실로 찾으러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사무실로 찾으러 가는 건 싸요. 근데 거기서 다시 집으로 배송하는 거는 그 뉴질랜드 그거 네, 뉴질랜드 네. 비용이 들어가니까는 찾으러 가면 되는데 장점이 내 이름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아, 그쪽 이름으로 회사 네. 이름으로 오는구나. 아, 세관 부분에 대해서나 뭐 이런 부분이 그렇죠. 조금 유리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제 그런 회사를 많이 껴서 보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우체국이나 여기 나라 걸로는 보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우체국보다는 한국 택배. 택배가 저도 이번에 한국에서 이제 가서 침을 보내는데 택배 회사를 통해서 하니까는 꽤 쓰임 많이 했어요. 100불 정도 무게가 좀 나가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아 저도 지금 택배가 보낼 것들이 있어서 근데 저는 이제 카메라 렌즈 같은 거를 보내는데 가격대가 이제 이게 만만치가 않으니까 괜히 지인한테 보내기도 저도 부담스럽고. 가져오시는 분들도 부담스럽고 해서 차라리 택배 회사를 끼면 이제 보험 같은 것도 안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번에도 또 한국 회사를 좀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방금 들어온 뉴스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 방송이 녹음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네, 그렇죠. 방송이 나가는 날짜는 6월 27일이지만 현재 날짜는 6월 18일입니다. 오늘 지금 일본 오사카 그쵸. 그래서 지금 지진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5.9. 와. 근데 또 다음에서는 6.1이래요. 네이버에서는 5.9네요. 그래서 벌써 3명이 사망했고 철도 도로 마비가 됐다고 합니다. 제 지금 주변 지인들도 지금 일본에 가 있으신 분들 꽤 있는데 아, 저도요. 걱정이네요. 다행히 쓰나미 우려는 없다고 기상청은 전했고요. 오사카부 북부이며 진원은 13km 진원 깊이. 그래서 사진 보니까 좀 상당하네요. 창문 유리 파손되고 네뭐 부상자도 203명이 사망했다는데요. 네 정도가 부상자가 생겼고 근데 이게 또 저는 항상 보면 좀 불안한 게 이 불의고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불의고리 이게 뭐예요? 그 뭐라고 해야지 퍼시픽 그 뭐라고 하죠? 환태양 환태평양을 링 맞아 이제 근데 일본이 그쪽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얼마 전에도 또 지진 났었잖아요. 그 뉴질랜드요? 뉴질랜드 말고 다른 나라인데 그 환태평양 고리 안에 있는 불의 고리 안에 있는 나라에서 또 지진이 났었거든요. 근데 괜히 좀 찜찜해요. 거기 뉴질랜드도 지진이 쉽게 나는 나라니까. 그렇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오클랜드에 났지 않았나요? 계속 나요. 그 지진 앱이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을 보면은 계속 지진 나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이구나. 작년에 한 언제였을까요? 한 8월달? 7월 8월달쯤에 크게 한번 나가지고 저 시티 사는데 아파트가 흔들려가지고 아파트가 아 그때 작년 네 작년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재밌었던 게 볼트 아파트에서 다 지진 나가지고 나왔어요. 오클랜드 처음 지진 났을 때. 네 맞아요. 근데 그 경비원들이 사람들이 다 도망 깜짝 놀라서 내려왔잖아요. 대피를 네. 시켜야 되는데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1층에 사람들이 잔다고. 아 지금 찾았습니다. 그 일본 말고 또 최근에 지진 났던 데가 과테말라. 과테말라. 아, 거기 화산 도카르잖아요. 네, 거기도 이제 불의 고리 안에 있고요. 그래가지고 어우 좀 겁나기는 해요 진짜. 네. 그래서 지오넷이라는 그 지진 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봐도 크라이스트처치 쪽에 2.3 지진 52분 전에 났고 4시간 전에 넬슨 쪽에 3.5 어제는 2.3 크라이스트처치 북섬의 왕가누이 쪽은 2.9 어제. 거기는 뭐 지진을 안고 사는군요. 뉴질랜드 그러니까 그 항상 북섬의 남단이랑 남섬의 네. 북단 거기 그 사이가 그 브레고리 그 한 그거 사이 거기 지나가요. 그래서 항상 그나마 오클랜드는 안전하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랑기토토 섬이 이제 터져버리면 이제 오클랜드는 일단 바이바이. 네, 일단 우리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네, 네, 우리 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같은 홀리원이 부릅니다. 믿음 위에서. 주님께 내 것을 드리려 할 때 누군가 날 두렵게 하여도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무모하게 터뜨리는 것 주님께 아낌없이 드려서 걸으며 이 귀에 네, 홀리원의 믿음 위에서 듣고 왔습니다. 이번 뉴스는 뉴질랜드 뉴스인데요. 조금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민성에서 나왔습니다. 제목은 뉴질랜드 이민성 관광세 도입하고 비자 접수비 인상한다. 아, 참 벌써부터 한숨 나오네요. 저번 주에도 비슷한 그때는 이민법. 이민법을 했는데 이번엔 또 비자로. 예, 뉴질랜드 정부는 2019년 하반기에 관광세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발표했다. 12개월 미만 방문을 목적으로 뉴질랜드에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25불에서 35불의 관광세가 부과될 계획이다. 이 관광세는 비자를 신청할 때 또는 새로 도입되는 전자비자 신청 과정에서 지불하게 된다. 그러나 호주와 태평양 제도 포럼 국민들의 경우 면제될 수 있다. 또한 외교, 군사, 의료 및 구호 활동을 목적으로 한 비자, 뉴질랜드 통과 여객, 비즈니스 방문 비자, 에이펙 비즈니스 여행자 카드 소지자, 2세 미만의 어린이도 면제 대상이 된다. 정부는 관광세를 통해 첫 해에 약 5,700에서 8,000만 달러를 걷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관광 인프라와 환경 보전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관광부 장관 켈빈 데이비스는 관광객 수의 증가는 뉴질랜드가 관광국으로서 인기가 높다는 사실을 나타내지만 그에 따르는 부담도 크다고 설명했다. 관광객 수가 급증하면서 공공기반시설 확충 문제와 비용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지역이 늘어난 관광객 수에 맞춰 움직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화장실에서부터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관광세 도입안은 1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울러 워크 비자, 워킹 홀리데이, 구호 활동 워크 비자는 제외입니다. 접수비는 54% 인상될 거래요. 학생 비자는 6.5% 인상되고, 단체 방문 비자는 45% 오를 것으로 합니다. 워킹 홀리데이는 괜찮은데, 워크 비자가 좀 문제네요. 54%. 너무 많이. 54%. 그리고 이민성 세금은 43%나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거기 어떻게 다 두 배씩 뛰어드네요? 지금 정부가 돈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7월 1일부로 또 기름값 또 오르잖아요. 아, 정말. 내가 찾아봤는데. 정부는 이 같은 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접수 중이다. 오는 7월 15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많이 많이 제출해 주세요. 근데 너무 심하네요.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나라 사는 영주권자 아니면은 뭐 돈 내라는 식 같이 들리는데 물론 관광객이 많으니까 공공시설 관리나 좀 더 필요하다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지금 그것 때문에 이번 정권이 되게 좀 많은 욕을 먹고 있대요. 왜냐면은 뭐 할 때마다 세금을 내니까 7월 1일 뭐 우리한테 주는 혜택은 살짝 올려주고 나머지 더 가져가는 그렇죠. 게 많으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네, 우리 또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오늘은 저 혼자 읽은 것 같아요. 내 목소리 듣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우리 마지막 곡 들으시면서 오늘 Q&A와 뉴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곡 소개 좀 시켜주시죠. 홀리원의 노래와 나무엔 노래죠? 네, 홀리원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그리고 나무엔의 주 나 이름 부를 때 들으시면서 저희는 퇴근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작은 여유가 그리는 풍경의 유민, 효쌤, 혜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세요. 바이바이.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새날을 주셨네. 주보혈 능력이 또다. 그 사랑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놀라운 능력이로다. 우와. 주의 보혈 나를 지켜주시네.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내 생명 되신